사라지기를 당신의 사랑 받기를 그대의 아픔 사라지기를 그대의 슬픔 사라지기를 당신에게 행복 찾아오기를 당신에게 자비 가득하기를 오늘도 나 사라지기를 당신 나는 그대 사랑받기를 그대의 아픔 사라지기를 그대의 슬픔 사라지기를 당신에게 행복 찾아오기를 당신에게 자비 가득하기를 사라지기를 당신에게 행복 찾아 오늘도 나 가득하기를. 가득하기를. Thank you. 그대.